별처럼 소리 없이 날아가는 하늘 속에 마음은 가득 차고 푸른 하늘 높이 구름 속에 살아와 수많은 질문과 대답 속에 지쳐버린 나의 불이여 스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어느덧 내게 다가와 헤아릴 수 없는 얘기 속에 나도 우리가 됐소 바로 그때 나를 보면서 날아가버린 나의 솔개여 수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잃어버린 나의 얼굴아 속에서 나도 움직이려나 머리 들어 하늘을 보며 아련한 솔개의 노래 수많은 농담과 진실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진실 속에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 멀어져간 나의 솔개여